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09년 12월 9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아, 아침 시간 잘 보내셨고 오후 시간 한타임 들으시고 지금 저랑 만나는 시간이네요. 아까 눈이 펑펑 내려서 기분이 참 좋았었는데 나올 때 되니까 바닥만 녹고 잠잠하더라고요. 날씨는 너무 시냐스러워지고 눈이 온 게 꼭 비가 내린 것처럼 날씨가 약간 좀 스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웃음과 여유를 주는 지혜들 우공이산을 배운다를 연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사계절에서 나온 거고요. 복침글 왕왕그림 임창현님 옴김 이게 중국 이야기라서 약간 명칭이나 이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시고 웃긴 얘기 재미난 이야기들만 여유 있는 이야기들만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총명한 이리와 멍청한 요리사 당나라의 황제 무즉천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도살 금령까지 내려놓고 있었다. 어느 날 어사 누사덕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섬서 지방을 순시하게 되었다. 그곳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는데 요리사가 양고기찜을 올렸다. 누사덕은 괴이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조정에서 절대 도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내려진 지금 너는 어찌하여 이 양고기를 요리하였는고? 요리사는 그 물음에 저는 결코 양을 도살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은 이리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마침 어사님이 오셔서 요리를 했을 뿐입니다. 고 대답했다. 그러자 누사덕은 아주 기뻐하며 허허 아주 총명한 일이군 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리사가 커다란 접시에 팔뚝만한 생선찜을 담아왔다. 그것을 본 어사가 또 물었다. 그건 어인 생선인고? 요리사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겸연쩍게 대답했다. 이것도 이리가 물어 죽인 것입니다. 그 말에 누사덕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예끼 녀석아! 그래 이리가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를 물었다 내 앞에 던져지더란 말이냐? 이를 꾸미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수달이 물어 죽였다고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꾸짖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겠죠.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정도의 완벽. 다음 이야기 소인만 관리하는 천동보살. 북송의 하북지방에는 양반이든 일반 백성이든 자신을 지칭할 때 모두 소인이라고 일컫는 풍습이 있었다. 선화 연간에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그때 요나라의 장수 한정이 송나라에 항복하여 송나라 조정은 그에게 벼슬을 주었다. 이 절도사는 예의 범절에 아주 밝았는데 그것이 지나친 바가 있었다. 그는 벼슬이 중간 이상인 사람에게 자신을 지칭할 때는 소인이라 하고 그 이하의 사람에게는 나라고 하였다. 한정은 또 부처님을 지극히 숭배하는 인물이었는데 날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불공을 드렸다. 매일 천동경을 1000번씩 읽고 또 천동보살을 향하여 수없이 절을 올렸다. 그런데 부지런히 경을 외우던 한정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찌 무엄하게도 보살님 앞에서 자기를 아가라 칭하랴. 한정은 이러한 위인인지라 청동경에 나오는 아로 시작되는 모든 구절을 소인으로 고쳐 불렀다. 그러다 보니 한정이 읊는 청동경은 남들이 읊는 청동경과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황천이 소인을 낳고 황지가 소인을 품어주며 1월이 소인을 비추고 북두성이 소인을 도와주며 그는 스스로 도취되어 감탄하였다. 이 천둥보살님은 대단히 신통력을 가지신 보살님이야. 그러자 옆에서 그 꼴을 보고 있던 한 사내가 그럼 그렇고 말고 천둥보살님이 어떤 보살인데 세상 천지에 간사하고 질 나쁜 소인배들을 모두 굽어 살피시니 오죽하겠나? 대단한 신통력이지. 하며 이죽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다음 이야기 거위와 오리. 남송 시절 고종 제위 무렵이다. 한 간이관이 조정에 간언을 올렸다. 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하여 그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얼마 전 황상께서 생물을 아끼시어 백성들에게 돼지나 양을 잡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은이 생각하기엔 거위와 오리도 생물이니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유노하여 주십시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들이 터져나왔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그를 앞간의 거의 오리의 간이라 불렀다. 바로 그쯤에 나라에 큰일이 터졌다. 금나라 군대가 남송을 침략한 것이다. 변경에서 내려온 전령은 기가 질린 듯 말문도 열대대로 열지 못했다. 지금 금나라 군대가 남침하고 있는데 용호대왕이란 용맹무쌍한 장수가 있어 그 기세를 도저히 꺾을 수가 없사옵니다.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실랑이 즉시 나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금나라엔 용호대왕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간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크게 오지랖이 넓네요.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노래 준비를 오늘 같은 날 겨울 노래, 바다 노래 그런 게 듣고 싶었었는데 저희 집 인터넷이 허락을 하지 않는 바람에 듣던 거 마저 들을게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야 듣겠습니다. 예, 노래가 다 나왔고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갓을 삐뚤게 썼다고.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가 유사 후속당을 불러올려 그에게 관직을 주려고 하였다. 그런데 후속당은 황상의 친견을 받는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한 나머지 갓마저 삐뚤게 쓰고 세조 앞에 나아갔다. 황제가 후속당을 보고 무슨 학문을 하느냐고 물었다. 황제의 물음에 후속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하였다. 저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어이없다는 듯 하였다. 내가 갓도 바로 쓰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가. 그리하여 결국 후속당은 아무 관직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다. 후연의 황제는 부후를 무척 사랑했다. 나라의 온갖 일을 관장하느라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때도 부후를 보며 씻은 듯 피로가 가셨고 삶의 기쁨마저 느꼈다. 그러나 미인 박명이라고 했던가 어느 날 느닷없이 부후가 알아누웠다. 황제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술을 다 동원했지만 애석하게도 부우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황제의 슬픔은 극에 달했다. 그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몇 번씩 까무러쳤다. 황제는 부후의 입관을 아주 성대히 치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조 백관들더러 성 중에 영위를 세우고 애도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그는 실제로 사람을 파견하여 영위를 애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게 하고 이것으로 조정에 대한 충성을 검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처음엔 황제의 슬픔에 동정을 보이던 신하들도 부후의 영전에 애도를 들을 때면 생강과 고추 등을 소맷뿌리에 몰래 꺼내 억지로 눈물을 흘렸다. 어찌 이런 일이 오늘날엔들 없으리야. 생각해보면 억지로 눈물을 흘릴 신하들도 불쌍했지만 그까지 병아리 오줌만큼의 눈물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잡는 황제의 처지가 더욱 처량했다. 인간만큼 약한 동물이 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을까? 제형 대인과 늙은 무관. 송나라 때 지금으로 치면 군의 시찰 관격인 제형 대인이 어떤 고을을 시찰하게 되었다. 고을의 병졸들을 감찰하다가 그는 백발의 성성한 무관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 그 노인은 군의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약해 보였던 것이다. 무언가 석연찮은 낌새를 맡은 시찰관은 고을의 원을 불러 엄하게 닦아세웠다. 원은 어찌하여 이처럼 나이 많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노인을 무관으로 임명하여 국록만 축내게 하는가. 원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형 대인의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이 밥을 축내다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카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데이는 예상 밖의 대응에 발끈해서 물었다. 그럼 내가 말하는 조카란 누구냐? 외조카 장득상입니다. 재영 데이는 그제야 이 무관이 재상 장득상의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장 언사를 고치며 친근하게 말했다. 노인은 연세가 높으신데도 기력이 아주 좋으시군요. 평소에 무슨 약이라도 복용하십니까? 노인은 무심히 대답했다. 나는 약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러자 재영 대인은 더욱 간복하여 훌륭하고 건강하신 노인입니다. 하며 당장 노인께 술과 안주를 대접하라 지시했다. 또 제삼 위로와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참깨 통감. 옛날 소주 지방 사람들은 차에 참깨를 넣어 마시기를 즐겼다. 시장에서 참깨를 파는 장사꾼들은 흔히 자칫 통감 책을 뜯어 그 책장으로 참깨를 싸서 팔았다. 그런데 참깨를 사고는 통감 낮장을 부지런히 모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평소 글 읽기를 즐긴다고 자처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학문이 있음을 뽐내고 싶어 말할 때는 의례 통감의 토막 이야기들이나 그럴싸한 대목들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이 이야기에 심화를 물으려 하면 그는 그만 벙어리가 되어 우리 집에 참깨 통감에는 여기까지만 있고 다음 얘기는 없으니까 하며 변명하는 것이었다. 위정이라 불리는 한 서생은 지식도 없으면서 아무 자리에서나 시와 문장을 담론하고기 즐겨하는 인물이었다. 평소에 그는 서두를 잔뜩 거창하게 떠벌어 놓고는 얼마 안 가서는 곧 이제 더 이상 논할 게 없군 하고 말문을 닫기 일쑤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에게 선생이 방금 말한 그 몇 마디는 아마 참깨 통감에서 따온 것이겠죠? 하며 조롱하곤 했다. 예, 이번에 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아침마다 지저귀는 창밖에도 새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벌써 연락 안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넘었어. 정말 우린 헤어졌나. 내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친구들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후회만.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저기 어디선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 미안 미안 미안해요.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사람만 그게 너라면 참 좋겠어. 좋은 노래 잘 들으셨죠? 예, 다음 이야기 연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와 나무꾼.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한짐지고 개울을 건너려 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쏟아진 폭우로 물이 한참 불어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나무꾼은 난감했다. 어찌할까 고심하다가 문득 부근에 절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처상을 들여다 그것을 디딤돌 삼아 개울을 건넜다. 한 농군이 개울가에 이르러 부처상이 모래톱에 나뒹구는 것을 보고 탄식했다. 어찌하여 부처님을 이같이 모독한담? 그는 불상을 재빨리 일으켜 세우고 소매끝으로 잘 닦은 다음 절단까지 가서 모셔다 놓고서는 절을 하고 떠났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절당의 귀신들은 여기서는 부처님이 대왕이십니다. 제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 도리어 소인놈의 모욕을 당하셨으니 마땅히 그놈에게 화를 맛보게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귀신들의 탄원을 조용히 귀담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다. 만약 재난을 내린다면 나중에 온 농부에게 내릴 수밖에 없어. 부처님이 침통하게 말문을 열었다. 귀신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착한 농부를 벌주다니. 아니 어째서 농부를 벌줍니까? 부처님을 밟고 간 나무꾼은 어떡하구요? 그러자 부처님은 탄식하듯 대답했다.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무꾼은 신을 믿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그에게 벌을 줄 수 있겠나? 믿음이 있으면 예, 그렇죠. 관우와 주창, 위, 촉, 오, 삼국이 서로 팽팽하게 기세를 떨칠 무렵의 일이다. 초계 장수 관우는 적토마를 타고 하루에도 천리길을 달려 일대의 유형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의 부관인 주창도 한 손에 큰 칼을 쥐고 말을 따라 보행으로 천리길을 달려 역시 주위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창에게는 말이 없었다. 관우는 그러한 주창을 불쌍히 여겨 그에게 좋은 말 한 필을 사주려고 사방팔방으로 줌마 한 피를 수송냈지만 천리만은 살 수 없었다. 며칠을 물색한 끝에 관우는 드디어 말 한 피를 골랐다. 천리만은 아니었지만 하루에 900리는 좋게 달리는 말이었다.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낼 만큼 값이 비쌌으나 관우는 즉 거금을 내고 그 말을 사서 주창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주창도 말을 타고 관우의 뒤를 쫓게 되었다. 천리마와 900리마가 푸른 먼지를 날리는 모습은 가위 장관이었다. 관우는 마음이 흡족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주창의 말이 하루 100리씩 천리마에게 뒤졌던 것이다. 3일을 내리 달리다 보면 300리씩 뒤쳐졌기 때문에 가물거리는 관우의 말을 뒤쫓느냐 주창은 등허리에 식은땀이 돋아날 지경이었다. 마침내 주창은 결단을 내렸다. 걸음은 걸었지 관우 장군을 잃어버려선 절대 안 되었다. 그런데 장군이 비싼 돈을 치르고 사준 준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마음에 걸렸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주창은 튼튼한 밧줄을 구해다가 말에 네 다리를 꽁꽁 묶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말을 어깨에 떠매고 관우를 쫓아다녔다. 어깨에 말을 짊어진 주창이 한 손에 칼을 높이 쳐들고 발바닥에서 단내가 나도록 뒤따라오는 것을 보며 관우는 끌끌 혀를 찼다. 나의 호의가 오히려 주창에게 큰 짐을 짊어지게 한 꼴이 되었구나. 역관의 악행. 원나라 초의 일이다.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원을 세운 몽고인들은 전국 각지의 주, 부, 현의 민정을 다스리는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조직적인 통치를 행했다. 이때 다루가치의 정직은 몽고인이 맡고 부직은 한인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몽고인들이 한인을 통치하다 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통역관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이후 다루가치의 모든 통치는 통역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통역관은 한인들 사이에선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한 절의 주지에게 몹시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생겼다. 원나라 정부에 아첨하는 지방 토호가 절의 땅인 삼회전을 갈취해 간 것이다. 마침내 주지는 관청에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문제들을 부지런히 준비했다. 그러는 동안 토호는 정기적으로 온갖 정보를 빼돌려주는 단골 통역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미리 귀뜸받았다. 토호는 값비싼 뇌물을 준비하여 통역관의 마음을 나긋나긋하게 구워 삶았다. 드디어 판결을 내리는 날이 왔다. 수령은 그동안에 들어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역관을 불렀다. 이것저것 문서를 뒤적이다 그중 하나를 들고 통역관에게 물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고소한 것인가? 그러자 통역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아, 그분은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지스님입니다. 요즘 가뭄이 들어 백성들의 걱정이 하늘을 찌르는 차에 스님께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비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사 하는 토난을 올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수령은 대단히 감동하여 문서에 정성스럽게 도장을 찍었다. 잠시 후 동원마당에서 태평스럽게 승소 판결을 기다리던 주지는 나졸들에게 온몸을 꽁꽁 결박당했다. 무언가 위험을 느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은 냉담하게 주지를 마을 공터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잘 마른 장작더미가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주지는 경악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주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짐승처럼 죽어갔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무슨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목민관의 목민술. 당나라 시절 신창현의 새 현령이 부임했다. 아후표지라는 이름에 그 현령은 부임하자마자 현관을 불러 이상한 것을 물어보았다. 여기서는 한 양의 달걀을 몇 개 살 수 있는가? 세 개 살 수 있습니다. 현령은 곧 나조를 시켜 천냥 뭉치 열 개를 내놓게 하고는 현관에게 달걀 3만 개를 사라고 하였다. 이 달걀을 향민들에게 나눠주어 병아리를 까게 하면 몇 달이 지나면 닭이 되겠지? 그러면 현리를 시켜 팔게 하는 거다. 닭 한 마리는 보통 얼마 하는가? 30전 하지요. 그래, 30전이면 반년 사이에 그 돈이 얼만가? 나중에 30만 전 가져다 주도록 하라. 그러지요. 향관이 딸따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현령은 다시 향관을 불렀다. 한 냥이면 죽순을 몇 개 살 수 있는가? 향관은 이제 두 손을 들은지라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다섯 개 살 수 있지요. 다섯 개라. 현령은 또 나졸에게 만냥을 내오게 했다. 그리고는 이 돈으로 죽순 5만 개를 사오게. 단 그 죽순을 금방 파내지 말고 가을까지 중림에서 그냥 자라게 하게. 참대에 하나에 10량씩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나에게 50만 양만 주면 된다 하는 것이었다. 백성을 자식과 같이 보살펴야 할 목민관이 어찌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기만 하는가. 다섯 개로 자처하다. 은안이라는 인물은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위인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안하무인격으로 장광선을 늘어놓았다. 옛날부터 성현은 몇백 년, 몇천 년 만에 겨우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다고 했어. 그런데 복희는 팔괘를 만들어 그것으로 천지 만물의 이치를 꿰뚫었으니 가히 천하의 제1인자라고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는 손바닥을 펴서 그중 엄지손가락을 꼽았다. 다음에는 신농을 꼽을 수 있지? 신농은 100가지 풀을 맛보고 100가지 곡식을 심어 백성들의 곤액을 구해주었으니 천하의 이인자라 할 수 있어. 은하는 두 번째 손가락을 꼽았다. 그리고 주공은 예와 악을 만들어 인간 세상의 장류가 순서를 지키게 하고 귀천이 분명하게 했으니 천하의 셋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하며 세 번째 손가락을 꼽았다. 그 다음에는 공자는 훌륭한 인물이니 넷째 인물로 꼽기에 손색이 없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은하는 무언가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다가 느릿느릿한 어조로 마지막으로 나 은하니 세상에 왔으니 이제 다섯 손가락이 모두 채워지는 셈이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위의 은하는 생각하게 하는 건 누구인가? 예, 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 윤도현의 사랑 2 듣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가만히 닫아주는 너 은은한 달빛과 너의 모습 사라지고 홀로 남은 골목길에 수줍은 내 마음만 나의 변화했던 거야 널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괴속의 자사. 북주 시절 정주 자사 손원권은 돌궐에게 성에 포위되니 감히 관서로 나갈 엄두를 못 냈다. 그는 집에서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서의 왕래도 창구멍을 통해서 출입하게 했다. 며칠 후 돌궐 군대가 마침내 성루에 올라왔다는 급보가 날아왔다. 혼비백산한 자사는 마루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큰 괴짝을 열게 했다. 그리고는 어이없어하는 하인에게 신신당부했다. 내가 들어가걸랑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거라. 그리고 열쇠를 잘 보관해라.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된다. 알았지? 기발한 대책. 소나가 전운사란 직책을 맡고 어느 고을에 부임하게 되었다. 전운사는 고을의 재산과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뿐 아니라 지방 관리들을 독찰해야 하는 임무까지 떠맡고 있었다. 그가 엄하고도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일부 지방 관리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던 차에 한 태수가 소나의 친구를 통하여 그가 오래된 비문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하여 그 태수는 소나가 순찰 오기 전에 사람을 시켜 책방에 가서 비첩을 사오게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져 버린 것을 골라 대청에 걸게 걸어놓게 하였다. 드디어 소나가 고을에 도착했다. 태수는 소나를 관청의 대청마루에 공손히 모셨다. 소나는 비문을 보자마자 은근히 기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비문만 읽었다. 그리하여 결국 이 전운사 어른은 주와 현의 관리들을 독찰하는 일마저 제쳐놓게 되었다. 아무리 엄격한 사람에게도 허점이 있다. 매사에 공과사를 구별하는 일은 이렇듯 어려운 것이다. 버들잎으로 얼굴을 가리다. 진나라의 고개지는 무술이라면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다. 환연은 일부러 버들잎 하나를 가져다 주며 이것은 매미가 몸을 숨기는 버들잎이네. 자네가 이 버들잎으로 낯을 가리면 남들이 자네를 보지 못할 걸세 하고 일러주었다. 고개지의 눈이 휘둥그러졌다. 그러고 보니 버들잎이 신통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바 있는지라. 그는 환연의 말을 믿고 각 깊은 감사의 말까지 했다. 그러고 난 어느 날 환연이 고개지를 보려고 찾아왔다. 마침 고개지는 집에 있었다. 고개지는 환연의 발소리를 듣고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던 버들잎을 꺼내 냉큼 얼굴을 가렸다. 환연이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개지가 버들잎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쪽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다. 환연은 순간적으로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웃음을 꾹 삼키고 못 본 채 했다. 환연은 차를 마시다가 사레가 든 척하고 그의 얼굴에다 찬물을 냅다 뿜어버렸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환연은 차를 다 마시고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고개지는 그 버들잎을 더욱 신주단지 모시듯 애지중지했다. 공짜를 즐기다. 어느 날 우공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집안을 발칵 뒤집으며 돈 될 만한 것을 찾았지만 수저 한 벌 변변한 것이 없었다. 도둑은 두루마리를 벗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궁시럭거렸다. 찌쯤, 재수원 붙었군. 이것도 살림이라고. 에이, 빌어먹을. 도둑은 옷 가지며 가재 도구들을 발길에 걸리는 대로 걷어찼다. 그때 갑자기 우공의 인기척이 들렸다. 겁이 더럭난 도둑은 후다닥 방문을 열고 냅다 달아났다. 그런데 너무 급히 달아나느냐 그만 양가죽 두루마기를 놓고 가버렸다. 우공은 생각지도 않은 양가죽 두루마기를 얻게 되어 아주 흡족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공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어쩌다 멀리 성 안에 들어갔더라도 한밤중이 되면 꼬박꼬박 집으로 돌아와서 방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들어가곤 했다. 오늘도 우공은 쌀이나무 울타리 밖에 서서 잔뜩 기대를 걸고 방 안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다. 두둥놈이 왜 안 오는 거야? 우공은 삽장문을 우악스럽게 맺히며 투덜투덜 집안으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건 좀 길고요. 좀 짧은 걸로 읽어드릴게요. 희한한 바둑두기. 사천지방의 간주자사 안중패는 백성들의 재물과 돈을 수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악랄한 수령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그런데 최근에 안중패는 바둑을 아주 잘 둔다는 등이라는 성을 가진 기름장수꾼의 소문을 들었다. 안중패는 나조를 시켜 등가를 불러들었다. 자네가 바둑을 아주 잘 둔다는 등가인가? 하고 묻자 사내는 황송하다는 듯 머리를 조아렸다. 마침 오랜만에 시간도 나고 해서 자네를 불렀네. 나와 함께 바둑을 둠새. 곧 나졸이 바둑판을 가져왔다. 안중패가 먼저 상석에 앉았다. 그러자 사내도 맞은편에 앉으려 했다. 아니 자네는 저쪽 창틀 밑에 서 있게. 내가 생각할 겨를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그쪽에 서 있어야 하네. 기름장수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고을 수령의 명령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자는 대로 했다. 이렇게 종일 시달림을 거듭했으나 바둑알은 연화무게가 놓일까 말까 했다. 기름장수는 온종일 서 있은 데다 배도 고프고 맥이 떨어져 고달프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이튿날 안자사는 또 기름장수를 불러오게 했다. 기름장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차라리 몇 대 흠실 두들겨 맞는 게 낫지. 온종일 서서 그 노릇을 어떻게 감당하랴 싶었다. 그런데 누군가 그에게 안자사 어른이 어디 당신하고 바둑 두자는 거요? 당신이 알아서 뭔가 바칠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하고 귀뜸해 주었다. 기름장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은덩이 여러 개를 보자기에 잘 싼 다음 안자사에게 갖다 바쳤다. 은덩이를 받은 안자사는 더 이상 그에게 바둑사역을 시키지 않았다. 오늘도 또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흘러가네요. 벌써 4시가 다 돼가고 아직도 하늘은 계속 흐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내일까지 흐리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 흐리고 내일 모레는 지금 현재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 돼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눈이 올지 그때까지 조금 쌀쌀하고 춥겠는걸요. 그러면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시장 화요일 장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마지막 노래 듣겠습니다.